거리에 가로등 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하여도 허한 눈길만이 되돌아와요. 거리에 어둠이 낙엽처럼 쌓이고 차가운 바람만이 나의 곁을 스치면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옷깃을 세워 걸으며 웃음지려 하여도 떠나가던 그대의 모습 보일 것 같아 다시 돌아보며 눈물 흘려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그곳으로 떠나버리고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가요. 시간 속에 잊혀져가요.